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초홍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 여부를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를 알제리 알조자이르 타르잘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로작 발행식이 최근에 진행됐습니다.